남조선의 뉴스 1에 의하면 남조선에 대한 사드 배치 결정을 처리할 것을 미 행정부에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미국 내외에서 광범위 전개되고 있습니다. 지난 7월 15일 백악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 서명운동에 10일 현재 10만 3,250여 명이 참가했다 합니다.